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병건. 저는 이지소. 저는 염선씨입니다. 지금 옆에 누가 자고 있나요? 연우요. 연우가 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연우. 식구가 다 모였습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은 우체부 아저씨와 비밀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빠 학교 누나가 손유진이라는 누나가 빌려준 책이야. 재밌다고. 유진이 누나 고마워해야지. 유진이 누나 고마워. 재밌겠지 진짜. 응. 우체부 아저씨와 비밀편지. 아, 지금 또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무 오랜만 아니에요? 오랜만이에요. 엄마도 진짜 오랜만이에요. 먼 옛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싱글벙글 우체부 아저씨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 아저씨가 멀고 먼 곳에서 언덕을 넘어왔지요. 곰 세 마리에게 줄 편지를 가지고요. 숲속 마을 곰 세 마리네 오두막. 곰 아저씨와 아주머니에게. 여기 요 뒷장에 편지 봉투가 있네. 편지 꺼내봐 진짜. 곰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편지를 읽었어요. 글을 모르는 아기 곰은 빼고요. 우체부 아저씨는 차를 마셨답니다. 자, 어떤 편지가 있는지 볼까? 곰 이건 여자 목소리래. 금발머리 목소리래. 곰 아저씨, 아주머니, 그리고 아기 곰에게. 지난번에 아저씨 집에 들어가서 아기 곰이 먹을 죽을 먹어서 정말 미안해요. 엄마는 저보고 나쁜 애래요. 집에서 만든 요리는 입에도 대지 않으면서 그랬다고요. 아빠는 내가 망가뜨린 아기 곰의 의자를 고쳐주실 거래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금발머리 올림. 덧붙임. 만약 아기 곰이 오고 싶어하면 내 생일잔치에 보내주세요. 생일잔치에는 젤리가 세 가지나 있을 거고 마술사도 올 거예요. 우리도 갈까? 젤리 세 가지래. 너 무슨 젤리 좋아하지 진서는? 나? 딸기. 딸기? 아빠는 상어 젤리. 나도 상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장을 넘기면 알 수 있어요. 모두 잘 있어요. 아저씨는 오두막을 나왔어요. 파란색 우체부 옷을 입은 아저씨는 마늘빵으로 지은 이상한 집으로 갔죠. 집 옆에 붙은 차고도 마늘빵으로 만든 거였어요. 이번 편지는 못된 마녀에게 줄 편지였어요. 숲속 마을 마늘빵집에 사는 심술 마녀 앞. 지금 바로 열어보세요. 오늘이 바로 행운의 날. 또 편지가 있다. 응. 네, 이번에. 어떤 편지냐면 이거는 우와. 도깨비 공업 주식회사 신세대 마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문하신 물건은 문 앞이나 동굴안까지 직접 배달해드립니다. 마녀들의 파티를 위해 특별 요리한 물건도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등갓 작은 꼬마로 만든 즉석빵가루, 마법 냄비 세트, 마법의 모래시계, 왕비자루, 검정마녀 장화도 있죠. 값싼 도마뱀을 찾으십니까? 덤으로 더 큰 도마뱀을 드립니다. 요술사 잔도 있답니다. 높은 하늘용 보호안경도 있죠. 자, 마술에 필요한 개구리 가루도 드립니다.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알약. 심술 부리기 싫으세요? 마녀짱 하나리면 달나라까지 단번에. 무료 전화 080 후다닥 수리수리 마술이로 전화 걸어주세요. 마녀는 낄낄거리며 편지를 읽었답니다. 우체부 아저씨는 신문을 보았지요. 마녀가 준 차는 입에도 대지 않았어요. 그 차는 진한 초록색이었거든요. 이제 싱글벙글 우체부 아저씨는 커다란 초인종이 달린 문 앞에서 자전거를 멈추었어요. 문 앞에는 커다란 우유병도 있었답니다. 엽서를 가지고 온 아저씨,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콩나무 공장 하늘만큼 높은 집 거인 아저씨께. 주머니야 주머니 여기 또 있어 진짜. 이번엔 거인 아저씨한테 온 우편물인가. 친구제기 잭과 콩나무. 그 잭과 콩나무의 잭이 보낸 거래 거인 아저씨한테. 엄청난 거인 아저씨께 엄마와 저는 아저씨의 황금알을 낳는 암탉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참 황금알은 여행자 수표보다 쓰기가 더 편했어요. 그런데 아래로 내려오면서 굉장한 녀석을 만났지 뭐예요? 아저씨보다 키가 더 컸다니까요. 제가 그 녀석이 사는 곳을 살짝 알아뒀어요. 조심하세요. 아저씨의 말하는 하프도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동네가 조용해질 때 돌아갈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의 땅꼬마 친구 잭 올림. 진짜 이 잭은 누군지 알아? 잭과 콩나무에서 그 잭이래요. 너무 웃기지? 응. 거인은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엽서를 읽었답니다. 우체부 아저씨는 거인의 찻잔에서 차를 조금 따라 목을 축였지요. 우체부 아저씨는 다시 자전거를 타고 아름다운 성을 향해 달렸어요.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성이랍니다. 마침 누군가가 이사를 왔나 봐요. 아저씨 손에는 놀랍게도 신데렐라에게 온 편지가 들려 있었어요. 왕궁로 1번지 금구슬 궁전 신데렐라 왕비님께. 뒤에 또 있어 진짜. 편지 꺼내주세요. 내 편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거 먼저. 왕비님께. 저희 피리 부는 사람 출판사는 얼마 전에 왕비님이 매력 덩어리 왕자님과 결혼하신 것을 축하드리기 위해 어린이용 작은 책을 곧 출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왕비님의 허락을 얻기 위해 이 책 한 권을 보냅니다. 우리는 왕비님이 겪으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에서 일부분을 뽑아 만든 이 책이 왕비님을 기쁘게 해드릴 거라고 믿습니다. 새로 꾸민 가정에서 편안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겸손한 종이자 충성스러운 신하이고자 하는 피리 부는 사람 필릴리. 도서출판 피리 부는 사람 대표 필릴리. 오, 이 작은 책은 신데렐라 이야기를 뽑아서 이야기에서 뽑아서 만든 작은 책이래. 우와, 되게 웃기게 됐다. 이거 보자 나중에. 신데렐라는 자기 이야기가 들어있는 작은 책을 읽었어요. 우체부 아저씨는 샴페인을 마셨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아저씨는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지요. 자전거가 비틀비틀. 저런, 어쩌나. 우체부 아저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뒷모습을 보이고 앉아있는 할머니 집에 도착했답니다. 할머니! 아저씨가 불렀어요. 그런데 날카로운 이빨이 언뜻 보였어요. 게다가 이런 편지까지. 아이고 무서워라. 뿔피리 골목 귀퉁이 할머니 집에 살고 있는 늑대 귀야. 진서가 꺼내야 돼. 내가 꺼내는 거야. 좋아? 응. 아빠. 쌀쌀 맞고 인색한 주식회사 사무변호사 살금살금 거리 골목앞 건물 전화 12345 늑대 씨에게. 우리에게 일을 맡겨준 빨간 모자 아가씨의 부탁으로 아가씨 할머니에 대한 일을 당신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빨간 모자 아가씨는 당신이 마음대로 할머니 집에 들어와 할머니의 옷을 입고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만약 이 소동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숲속 경찰관인 나무꾼을 부를 것이며 필요하다면 왕의 군대를 출동시킬 겁니다. 또 다른 문제입니다만 아기 돼지 삼형제가 그동안 자신들이 입었던 피해에 대해 당신으로부터 모든 보상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순무와 사과를 수확하면 당신과 나눠 가져야 한다는 당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아무리 화를 내고 입김을 날려도 어느 곳에서도 순무나 사과를 나누어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냉정한 사람 울림 헤럴드 미니. 늑대. 진서 늑대 이야기 알아? 응. 돼지 이야기도 알고 돼지 사냥제? 그 늑대래? 네. 할머니는 편지를 읽었어요. 우체부 아저씨에게는 차를 따라 주었지요. 마음이 불안해진 아저씨는 덜덜 떨며 차를 마셨답니다. 봐봐, 할머니 잡혀있어. 그치? 할머니 웃겨있어. 이제 우체부 아저씨의 하루의 일도 거의 끝났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끝나가지요. 아저씨는 생일잔치가 열리고 있는 집 앞에 왔답니다. 문 앞에는 빵을 든 아기곰이 나와 있었지요. 그런데 편지는 금발머리에게로 줄 거였어요. 검은새 나는 길 24번지 우리 동네 금발머리에게. 또 있으시죠? 우와, 내 거요. 오, 생일을 축하합니다. 8번째 생일. 열어보세요. 오, 오, 이게 무슨 돈이야, 진수야? 오, 읽어보자. 주물럭 주물럭 빵집 아저씨, 빨리 구워주세요. 케이크를 구워주세요. 접시에, 예쁜 접시에 담아오세요. 초에 불을 밝혀서 오늘부터 난 8살. 금발머리야, 사랑을 듬뿍 담아 생일 축하한단다. 곰 아줌마와 아기 곰이. 금발머리 꼬마 아가씨는 요술나라 돈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어요. 오, 이게 요술나라 돈이래. 그리고 우체부 아저씨에게 생일잔치에 응? 있어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럼 그렇고 말고,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그럼 그렇고 말고 이렇게?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먼 옛날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싱글벙글 우체부 아저씨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 아저씨가 멀고 먼 곳에서 언덕을 넘어왔지요. 그리고 저녁때가 되자 차를 마시러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끝입니다. 이거는 직접 봐야지 더 재밌겠다. 그치? 자, 재밌었어요? 네, 사부님. 네, 사부님. 그랬어요? 진서 요즘에 태권도 다녀서 대답만 하면 무조건 네, 사부님. 자, 모두에게 잘 자라고 인사해주세요. 안녕히 집에서요. 안녕히 잘 자요. 잘 자요. 안녕. 우리 저는... 백설공주 남았잖아. 백설공주 또 읽어? 벌써 응. 백설공주를 100번도 더 읽은 것 같아.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녹음할 겁니다.